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준비 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이 13장 14장은 분배 과정입니다. 분배 나누는 과정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나누고 또 서편에는 아홉 지파 반을 나누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13장,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분배 과정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하나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분배 과정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갈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갈렙의 위대한 신앙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11장 23절을 보면 전체적으로 12장까지 정복했던 것들을 이제 13장 14장 쭉 나눠 가는데 일단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부분 정복한 이후에 그 종결하는 말씀이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의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누는 중에 아직 다 정복한 게 아니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남은 이제 땅들은 각 지파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얻도록 하는 내용들인데 그 남은 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정복을 못했고 갈렙은 그 땅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나와가지고 길갈 헤드쿼터에서 이제 지금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갈렙은 그 약속을 받아내서 헤브론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특별히 아르바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아낙 자손들은 상당히 키가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또 산지족이고 또 무기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한 것을 다 타파를 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점령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어떤 신앙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러고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제 평화하게 임하게 하셨는가 이 여기에 갈렙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갈렙의 위대함을 좀 본받아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정복해야 되는 이 세상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갈렙이 돼보렴 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마치 갈렙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렙의 이 위대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 갈렙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멋진 이 갈렙을 소개하는 말이 8절 9절 14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가 온전히 좇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온전히라는 말은 wholeheartedly라고 있어요. wholeheartedly. heart는 마음이잖아. heart. whole 전체. 그러니까 전 마음을 다해서, 전 마음을 다해서. 이거를 이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을 sincerely, sincere,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보고를 할 때 온전히 보고를 합니다. wholeheartedly 보고를 한 것을 오늘 자기가 소개하면서 13절에서 특별히 또 14절에서 또 8절에서 7절에서 보고를 할 때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걸 성실히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실히. 이 성실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다, 온전히 따라가다 이런 말씀이죠. 더 깊이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압니다. 제1계명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놓지 말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찰떡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따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실하다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뭐 이런 걸 옮겨간다 그럴 때 성실이란다는 것은요 나와 이 일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성을 보시고 온전히 따라가는 걸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 밀착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1계명이 바로 그런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이 더 커 보이거든요. 사람이 더 커 보여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30년 이상 길러보다 보니까 꼼꼼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새벽마다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큰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식의 일을 놓고 비교할 때 우리 자식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1계명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를 온전히 따르라는 것은 바짝 따라오라고. 너와 나 사이에 자식도 두지 말고 물질도 주지 말고 명예 권세도 주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나만 바짝 따라와라.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데리고 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되 빈틈없이 따라갔다 이렇게 바짝 붙어가야 됩니다. 바짝 붙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실 때요 바짝 붙어가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왜 부인했을까? 예수님 잡혀갈 때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때 멀찍이 따라가는 그에게 옆에 있는 한 여자가 너도 예수당이지? 노! 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는 게 멀찍이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가서 같이 채찍 맞고 같이 십자가 달리면 예수님 부인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그 사이에 다른 게 있어요.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것이 있고 다른 거 내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내 맘대로.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1장에 보면 23절에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봐야 알겠어요. 가봐야 믿겠어요. 어떨 위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정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히 여기셔서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맛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0명은 참 좋다. 그런데 못 가. 거기에 큰 사람 있고 성도 경고하고, 우린 못 가. 그래서 1장 41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새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탐지한 40일에 1년씩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 거야. 이제 지금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니까 남쪽으로 돌아가, 그럽니다. 그래서 41절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들이 칼을 차고 돌격을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갑니다. 41절 보면 그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더라. 올라가더라. 경솔이.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경솔이. 지금 하나님과 밀착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하시면 여호사와 갈렙은 네 그랬는데 가지 말랬는데 막 가는 거예요. 또 이 42절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두렵다. 하지 마라. 죽는다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막 백성들이 막 올라가니까 결국 이 아모리 사람들이 칼 들고 막 날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더니 그들이 호르바까지 나 살려라고 도망왔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 말대로 안 하니, 내게 붙들어 있으니까 왜 떨어져가지고 니들 맘대로 제멋대로 경솔이. 여기 41절은 천자이 행하느냐. 천자이는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제멋대로 믿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내 교만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물질이 들어있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바짝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렙은요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라. 온전히 쫓았느니라. 온전히 쫓았느니라. 성경은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온전히 쫓았느니라. 온전히 쫓았느니라. 하나님과 계속 붙어서 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실하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한 삶, 하나님과 밀착된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합신문 보니까 한국의 약 300개 중소기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최고냐, 그래서 다 수십 개 항목을 놨어요. 근데 그 중에 1등 항목이 뭔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이게 37%. 그 외에 뭐 착한 사람, 뭐 정직한 사람 막 있는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37% 1위를 차지했어요. 세상도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도 그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삐끗하면 안 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갈렙이 그랬다.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신앙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갈렙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갈렙의 신앙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겠지.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케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제 자기 스스로 지금 평가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래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부족하고 멀었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갈렙은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성실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두 패로 나눠져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커, 몸 등치가 커,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야, 우리는 갖지 못한 무기들이 많아, 철병거도 있고, 그들의 성은 정말 견고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점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사람이 커 보이고 무기가 커 보이고 그 성이 커 보이고, 참 살기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래 그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눈에는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뭐로 보였는가? 밥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열 사람은 그들은 우리를 밥으로 생각한다. 거꾸로 우리를 메뚜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홀랑 집어먹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게 뭔가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간다, 이긴다, 이거를 믿는 확신함이, 이게 위대한 믿음인데 열 명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서서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는데 NIV 영어성경 보니까 according to my convictions라고 했어요. conviction은 뭐냐면 확신이라고, 확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그들은 무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선을 다한 사람, 신앙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좇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갈렙을 인정합니다. 9절 보면 그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기 자신도 지금 인정했는데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 모세가 맹세하면서 그 땅을 내게 줄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정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뭐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 다 있는데 리더십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필요해요. 이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군. 선배들이 인정하는 신앙, 저 청소년, 저 청년, 저 학생은 참 바르고 믿음이 투철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되는 것이죠. 저분은 뭐 교회 또 예배, 믿음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낼까? 교회 리더십에라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또 이 갈렙은 자기 동료인 여호수아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갔다 같이 왔고 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갈렙은 그냥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리더십으로 그냥 수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인정할 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했다.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했대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뭐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동료가 인정을 한다는 동료.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일 힘든 게 그래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의 신앙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님들 그 자녀들이 아, 우리 아빠 목사님 신앙 최고,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신앙 최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주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죠. 우리 아빠는 영 틀려서 우리 엄마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오래 있는 그러한 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계속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평강교회 10년 다녔는데 오늘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차에서만 내려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나중에 교회 보니까 어? 이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10년 다녔는데 나도 10년인데 10년을 다녀도 서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 낯선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할 만큼 우리의 이 깊은 신앙심들이 서로에게 풍겨놔야 되니 풍겨놔야 되지. 그래서 형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아요. 갈렙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1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종이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죠. 그가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갈렙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래 틀림이 없어. 그 땅을 내가 갈렙에게 줄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좀 인정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것 같은 눈으로 24시간 나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 다른 갈렙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이 21세기의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밀착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겨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갈렙은 40년 전에 가졌던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흐려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가서 정탐하고 와봐, 너희들이 자꾸 하러 간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봐. 갔다 오고 나서 이 갈렙의 마음에는 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꼭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돼. 10명은 못 간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거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라가서 얻자. 이 꿈을 40년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기라고 늘 꿈꾸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해온 것이죠.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갈렙은 알았어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이고 그들이 묻혀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땅을 내가 분명히 정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 있어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것이다. 85세라고 85세. 이 갈렙은요, 좋은 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땅 좋은 땅 달라고 했어도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가장 얻기 어려운 산지를 얻게 됐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헤브론 땅 한번 가보십시오. 산지예요, 산지. 되게 높습니다. 저 아래까지 한번 갔다 오려면 못 갔다 옵니다. 나무는 좀 많고 풀은 좀 무거워져 있는데 이게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적들과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갈렙은 간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젊다고 하는 거예요. 젊다. 건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늘 우리에게 불가능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볼 때는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장애가 많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갈렙에게는 장애물이 여러 개 있어요. 장애물은 출신이 좋지 않아요. 원래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 그니스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원래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민족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내 출신이 무슨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갈렙은 85세가 됐어요. 나이가 얼마나 늙었는지. 그러나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가끔 한국의 뉴스도 보면 70세 80대 되는 분이 수능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왜 수능시험 보세요? 아,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복지단체 가서 좀 봉사하고 싶어. 80 나이에 무슨 봉사를 해요? 봉사 받아야 되는데 이분의 꿈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근데 누리는 또 보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학 하면서 보면 지금 영어학원 다니는 분들 있고, 그 나이에 뭐 80대 가지고 뭐 영어, 그래도 제가 영어 잘 배워가지고 영어 못하는 분들 도와주려고. 그 나이에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면요, 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다 늙어가지고 이 생물학적 나이는 24인데 정신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는 80, 9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하자, 교회 무슨 청소하고 뭐 그러면 안 나와요. 어디 있어? 집에 자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피곤해가지고 잠이 많아지는데 청년들이 그래. 청년들이 잠이 많아. 종일 잠만 자. 뭘 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시간이 제일 많을 때가 청년 시절이고 청소년 시기가 제일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안 해요. 주의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가 맡은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95세쯤 된 노인하고 비슷해요. 그걸 애늙은이라고 그러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제일 많은데 건강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청년식이 제일 힘이 많아요. 근데 제일 힘이 없는 사람처럼, 제일 시간 없는 사람처럼, 제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이 그러겠죠. 저는 이제 성경을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내년에 60인데 저를 어떤 분은 47으로 보신 분도 있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90살 될 때까지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해.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내 속에서 살아서 결코 흐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배워서 내가 헌신할 때가 있으면 내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갈렙처럼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진 비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제 새벽에 좀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실패 요인들, 환경적인 불리함들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흐려지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운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뜻이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데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지금 실패하고 뭐 지금 내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제가 부족한 탓이지,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론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뭐 다 내 소관, 팔자 소관이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오늘 이 갈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이 혹시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필경과 함께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내가 차지한다. 그들을 다 쫓아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확신에 차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기왕에 할렐루야 성가대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기왕에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기왕에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기왕에 할 거면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목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집사, 장로, 권사, 직분, 교사 뭐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성도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에 맞게 한번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국에는 다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방학을 마치고 방학에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기숙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일 1등으로 입주한 학생, 뭐 2등으로 한 사람 순서대로 방을 이제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 학생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감이 물어봤어요. 학생, 자네는 어느 방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 주시고 남는 방 하나 주세요. 1등으로 와놓고 그러고.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가? 다음 학기에 됐는데 얘가 또 1등으로 왔어요. 등록했는데 자네는 어떤 방을 요구하는가? 다 애들 주고 남는 방 주세요. 몇월 학기나 그랬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그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총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에 풍겨나는 향내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웃이 인정할 만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멋지게 사용해 가시는, 빛이 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 다른 갈렙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울 종을 주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만한, 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갈렙과 같은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